Image, UBS. 꼼지락 홈베이킹. 매주 간단하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레시피를 알려주는 시간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일 제빵사 고송입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떤 디저트를 만드시나요? 저는 맛도 좋고 반죽하기도 쉬운 마들렌을 주로 굽는 것 같아요. 쿠키는 마카롱, 머랭에 비해 실패율이 낮아요. 하지만 재료 배합과 오븐 온도, 굽는 시간에 따라 맛과 식감이 천차만별이에요. 제가 주로 만드는 쿠키는 네 종류가 있는데 오늘은 그중 하나인 초코쿠키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베이킹 초보인 분들도 무조건 성공하는 쉬운 초코쿠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슈퍼주니어의 같이 걸을까 듣고 올게요. 11월 25일 세 번째 쿠킹 시간에는 바삭쫀득한 초코쿠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번 주는 소라빵 유래를 알려드리지 못했는데 이번 주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쿠키는 보통 밀가루, 설탕, 기름을 기본 재료로 해서 만든 작고 동그랗고 납작하게 구운 과자입니다. 쿠키라는 단어는 작은 케이크라는 뜻의 네덜란드어 코에케에서 나왔다고 해요. 오늘날 우리가 접하고 있는 쿠키는 7세기경 지금의 이란 지역에 있었던 페르시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곳 강둑에서 병사들은 우연히 사탕수수를 발견하게 되죠. 사탕수수는 고대 페르시아인들이 여러 종류의 페스트리를 만드는 데 일조한 재료입니다. 그 후 페스트리는 유럽으로 전해졌습니다. 요리책에는 세련된 모양의 케이크와 대충 만드는 케이크인 전불에 대한 조리법이 적혀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밀가루, 설탕, 버터만 넣고 간단히 만들 수 있는 쿠키인 쇼트브레드 레시피도 포함되어 있었다네요. I buy you flowers, I give you space. Always ready with the brother when it rains. I never hold back on compliments, but it's like you do your best to misinterpret them. What do you want from me? What does it take? If you walk out on me, you're making a huge mistake. Cause I'm giving you all my love, my time for free. So how can you wrap me up so easily? Yeah, I'm giving you all I got. It's crazy. Always cave, and if you mess up somehow, I'm the one to blame. But on our best days, we're so damn great. But in the morning, you'll be back to your own ways. What do you want from me? What does it take? If you walk out on me, you're making a huge mistake. Cause I'm giving you all my love, my time for free. So how can you wrap me up so easily? Yeah, I'm giving you all I got. It's crystal clear, but I need to know where you're at. So what's the deal? Are you in or are you out? Mm-hmm. Are you in or are you out? Mm-hmm. Are you in or are you out? Mm-hmm. Are you in or are you out? Cause I'm giving you all my love, my time for free. So how can you wrap me up so easily? Yeah, I'm giving you all I got. It's crystal clear, but I need to know where you're at. So what's the deal? Are you in or are you out? Are you in or are you out? Are you in or are you out? Are you in or are you out? Uh-huh. 그럼 재료를 알아봐야겠죠? 베이킹에서 가장 중요한 버터. 버터는 110g을 준비해 주세요. 황설탕 120g, 신혼 달걀 1개, 코코아 파우더 19g, 중력분 190g, 베이킹 파우더 2g, 소금 한 꼬집, 초코칩 50g,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닐라 익스트랙 2g을 준비해 주세요. 백설탕도 가능하지만 황설탕으로 만들면 색이 더 예쁘게 나온다는 사실. 바닐라 익스트랙은 가격이 좀 비싸지만 베이킹할 때 넣으면 맛이 훨씬 고급진 맛이 나더라고요. 베이킹 자주 하시는 분들은 꼭 하나쯤은 구매해두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좀 TMI지만 바닐라 익스트랙을 마카롱 필링에 넣으면 투게더 바닐라 아이스크림 맛이 나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도전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쿠키 위에 올릴 토핑은 호두, 아몬드, 혹은 라즈베리와 같은 각종 견과류나 M&M 등 취향에 맞게 준비해 주세요. 13. 그럼 본격적으로 쿠키를 만들어 볼까요? 버터는 실온에서 30분 정도 놔둬주세요. 손가락을 눌렀을 때 푹 들어가는 정도가 좋습니다. 너무 많이 방치해두면 버터가 녹으니 잘 확인해주세요. 말랑해진 버터를 주걱을 이용해 간단히 풀어주세요. 버터가 크림 같아졌다면 설탕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이때는 거품기를 사용해줍니다. 설탕이 들어가면 버터가 뻑뻑해지고 잘 섞이지 않아요. 원래 그런 거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고 설탕 알갱이가 살짝 보일 정도로만 섞어주세요. 굳이 다 녹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음으로는 달걀을 넣을 차례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달걀이 너무 차가우면 반죽 분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 꼭 실온에서 찬기를 빼주세요. 실온에 둔 달걀을 두 번에 나눠서 빠르게 섞어줄 거예요. 이 과정 역시 반죽 분리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이제 코코아 파우더와 중력분을 곱게 채쳐주고 주걱으로 11자를 그으면서 가볍게 섞어줍니다. 완벽한 한 덩어리가 되기 전 초코칩을 넣어주세요. 반죽을 너무 오래 치대면 딱딱하고 맛이 없어지니 적당히 치대줄게요. 반죽이 녹지 않게 냉장고에 1시간 정도 보관해주세요.

너와 함께라면 노래할 거야. 눈앞에 반짝이는 푸른 별과 함께 너와 나만이 아는 이 노래를 우리들만을 위한 그 멜로디 그 멜로디 그럼 마무리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모든 재관은 흰 접시, 시킨망에 막 놔둬도 정말 예쁜 것 같아요. 테두리는 바삭한데 중간 부분은 꾸덕하고 촉촉하네요. 저는 아몬드 올린 거 한 개, M&M만 올린 거 한 개를 만들어봤는데 각각의 매력이 있어서 너무 좋네요. 확실히 M&M이 들어간 쿠키는 알록달록해서 어린아이들이 엄청나게 좋아할 비주얼이에요. 여러분도 만들어서 동생에게 선물해보세요. 세븐틴 헬로 내가 웃음이 끊이질 않아 베이베 선물 받은 것처럼 표정 숨기지 못해 두근두근 돼 반가워. When you see me girl 우리 어제 봤잖아 아니다 나만 본 건데 원래 알던 사이처럼 말을 건넸어 밥부터 먹자 불안정 준비해놓은 커피 영화를 위한 밝은 hello 숨소리에 나조차 어색한데 more hey. yeah. Diary 체크 넌 I love me 한 내 마음 Tell me my name my girl 대답해줘 내 맘이 정답인지 우리 마주친 순간 여기 hello 살며시 널 보면 용기를 내 손을 흔들고 웃으며 hello 맑은 하늘 아래 이제 내게 말을 건네 oh baby I want to say hello I want to say hello I'm in love with you 머리 손 안에 너의 관한 물음표가 수없이 많은걸 You 이런 감정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건 아니기를 You 내 맘보다 네 맘이 더 궁금해 어떻게 You 지금부터 서로에게 하루가 되고픈 Me and You Me and You oh. 너 여기 hello 눈을 마주하며 오늘의 자판기 디저트와 어울리는 음료를 추천하는 시간이 돌아왔어요. 과연 오늘은 무슨 음료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음료가 초코쿠키와 잘 어울릴 것 같나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음료는 아메리카노입니다. 아메리카노는 에스프레소에 물을 넣어 연하게 마시는 커피입니다. 적당량의 뜨거운 물을 섞는 방식이 연한 커피를 즐기는 미국에서 시작된 것이라 하여 아메리카노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얼죽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기 있는 메뉴 중 하나죠. 에스프레소에 쓰이는 원두와 물의 양에 따라 커피 맛이 천차만별입니다. 뜨거운 물이 맛을 더욱 부드럽게 살려주어 커피의 본연의 특징을 강조해주기도 한다고 해요. 이상해 참 매일이 제멋대로 새벽 공방 세모 안 되네 나는 대체 누구일까 이번에도 틀린 걸까 꼼지락 홈베이킹에서는 예쁘고 맛도 좋은 초코쿠키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레시피는 생각보다 많이 달지 않아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레시피랍니다. 누구나 쉽게 만드는 초코쿠키 레시피 많이 어렵지 않죠? 가정용 어븐으로도 성공할 수 있으니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그럼 다음주는 마들렌 레시피로 돌아올게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제가거든요. 지금까지 PD 한다연, 기술의 구봉규, 저는 일일 제빵사 고송이었습니다. HUBS